미친 듯이 찾고 있어 뭐 하나라도 느껴보려고 점점 무뎌져서 yeah, yeah. 기대조차 겁이 나서 이제는 못해 괜찮은 척 짙어져 그때 기억이 baby 네 입술 손 냄새 아직 날 잡고 있어 아침이 와 있을 때 Don't leave me alone now Save me, save me now I want you to save me I need you to save me.